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일기 2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기자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늘의 사건은 언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블랙달리아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 2의 마지막 시간, 블랙달리아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괴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음산한 밤에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는 그 안에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어서 그런 거래.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면 자신과 똑같이 입을 찢는데. 어렸을 때 듣고 잠 못 들게 한 이 괴담은 실화를 모티브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1947년 1월 15일 오전 10시. LA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사람들이 젊은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신은 다분히 충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양쪽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알몸의 시체에서 허리가 두동강 나 있어 내장들이 모두 적출돼 있었습니다. 때문에 체내에는 혈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온몸에 있는 푸른 멍도 눈에 띄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거꾸로 매달린 채 폭행을 당했으며 발견되기 일주일 전 이미 피가 완전히 증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엘리자베스 쇼트로 당시 22살이었던 그녀는 할리우드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집안 환경이 안 좋아져 집을 떠나 살게 되며 가족들과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그녀의 행적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증언은 할리우드의 한 모텔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뿐이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평소 자주 입었던 검은색 옷과 착용했던 달리아꽃 장식으로부터 이름 붙여진 이 사건은 블랙달리아 사건입니다. 그날의 일기 2의 마지막 사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김주원 기자와 그날의 일기 2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다른 미제 사건을 읽으며 소름 돋았던 적은 많지만 오늘은 특히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본을 쓰면서 괜히 뒤를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김주원 기자는 조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래도 조디아 킬러 살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무려 408개나 되는 글자로 이루어진 암호문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게 또 그걸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게 신기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은재 아나운서는 무슨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댄 쿠퍼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미제 사건이라고 하면 살인 사건과 같이 잔인한 사건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항공기 납치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게 신기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항공기에 뒷문 잠금 장치가 생긴 것도 사건이 남긴 의의인 것 같아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고요. 네, 맞아요.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본을 작성할 때 사건에서 어떤 의의를 찾을 수 있을지,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살인사건과 같이 심각한 내용의 사건일지라도 사건이 주는 의미가 부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네, 이렇게 사건을 돌아보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고요. 어느덧 보도라디오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주원 기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학기 동안 매주 다른 해외 미제 사건을 전달해드린 그날의 일기 2. 많은 미제 사건을 전해드렸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미제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 미제 사건을 줄여가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한 학기 동안 함께 수고한 서은재 아나운서와 문예인 엔지니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기자 김주원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날의 일기 2의 마지막 시간 어떠셨나요? 앞서 언급됐던 블랙달리아 사건과 한 학기 동안의 미제 사건들. 많은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아직도 미제 사건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내용들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12월 1일 목요일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의 문예인,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